기와 불사라고 아시죠? 사찰에 돈을 내고 기와장에 자신의 소원을 써놓는 거요. 누구나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써놨을까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게 됩니다.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줄. 참회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하기 전에 꼭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참회가 어떤 참회인지 또 누구를 향한 참회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참회가 그 누군가에게 들리기를, 더불어서 나의 참회도 함께 빌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Tá crendo nos bonança, amor novo na mocidade, tá como ver, passei ingenuidade, mas nunca tives desilusão. Roda, roda, vida, roda, roda. Sonho, vai a linda, roda, roda, vida, roda, roda, tempo, canta, canta, vento, quem tem sonho, vai a linda. 김태진 씨, 잘 들으셨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에서 영화 속에 준영이랑 연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나왔던 음악, 바로 이 곡, 호답이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네 라는 뜻이죠. 테오필로 상트르의 음성이었는데요. 이 테오필로 상트르는 그 까보베르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쿠바랑 그 근처에 있는 그 마을인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한 월드뮤직 아티스트죠.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임지은 프로듀서가 참 좋아해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FM 영화음악 사소한 번호를 잘못 저희가 공지하는 바람에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잘못 공지한 건 아니고요. 그 부서가 이동하느라고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 김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편 번호는 150-600번이에요. 장혜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신 것은요. 이제 아직 저에게 도착하진 않았지만 곧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43600호에서 받으신 것도 저희 쪽으로 건네주시니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사연들을 올리셔도 되고요. www.imbc.com 라디오 그리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됩니다. FM 영화음악에서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한 Down With Love예요. 여러분의 좋은 사연 저희가 뽑아서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초대하는 시사회 있어요. 이번에는요.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섯 감독의 아주 발랄한 차별을 거부하는 독특한 시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11월 3일에 시사회가 있고요. 헐리우드 극장 8시 50분입니다. 100석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50분을 뽑아서 두 분, 그러니까 한 분께 두 장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김석희 씨, 지금도 우울하세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마치 무슨 이게 무슨 계시냐. 어느 눈길을 보낼 때마다 444라는 숫자가 보인다든가 666만 보인다든가 13이라는 숫자만 보인다든가 그럴 때 마음이 참 우울해지잖아요. 김석희 씨도 핸드폰 뚜껑을 열었는데 4시 44분이어서 굉장히 그러지 않아도 우울했는데 기분이 점점 가라앉았다고 하셨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꼭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윤서연 씨가 윤서연 씨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고 서희영 씨는 거기에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돌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쩜 그럴지도 몰라요. 사는 건 정말 때때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날은 꼭 햇살이 너무 찬란하거나 바람이 징그럽게 부드럽거나 어머니 얼굴이 증명사진처럼 선명하단 말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내가 떠난 뒤 나보다 더 슬퍼할 사람을 남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는 게, 살아주는 게 훨씬 폼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서희영 씨의 마지막 말은요.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분명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아, 저도 이 김석희 씨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사람 같은데 학창시절에 보고 살면서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 한두 사람 아닐 거예요. 그게 뭐 실존적인 문제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정말 더 이상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하게 되죠. 저도요. 약도 준비한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랬는데 항상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살다 보면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또 그렇게 바람결에 그냥 묻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는 게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더 많은 기쁨이랑 더 많은 햇살이랑 그런 것들이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거 맛보지 않고 죽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 곽은영 씨 글루미 선데이라는 글루미 선데이 영화 속의 음악을 들으면 너무너무 우울한데 저는 오히려 이 음악을 듣고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저에게 힘을 준 영화 음악 들려주세요 하셨죠? 곽은영 씨 꽤 많은 분이 또 글루미 선데이 중에서 영화 음악 신청하셨는데 박은숙 씨, 김영은 씨, 그리고 유주영 씨 함께 들어주세요. 글루미 선데이 중에서 Down in Budapest. 영화 글루미 선데이 중에서 다운 인 부다페스트 에리카 마루짠과 데그 러브랜드의 노래였습니다. FM 시네마텍, FM 영화음악에서 필름 2.0의 김영진 기자와 함께 만나서 영화를 보는 깊은 시선, 배워보는 순서죠? 영화를 다르게 보기, 깊이 보기, 넓게 보기. 자, 필름 2.0의 김영진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네, 추워졌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안 되죠. 되게 유쾌해 보여서 되게 좋아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그 이란 영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란 영화요. 네, 이번 주에 이란 영화 한 편 개봉하는데, 네. 아, 내가 여자가 된 날이란 제목의 네. 작품이에요. 감독이 메르지에 메시키니. 메르지에 메시키니. 네, 좀 어렵죠. 계속 오늘 오면서 계속 외우고 왔습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그 유명한 모호셈 마흐말바프 감독의 아내죠? 부인, 네, 아내죠. 이 집안은 세계 영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모호셈 마흐말바프 감독이 계속 오랜 연출 생활을 해왔고, 이 아내인 이 메르지에 메시키니가 데뷔를 했고, 이게 데뷔작이에요. 네. 2년 전에 데뷔작인데, 그 딸인 사라 마말바프 감독이 세 번째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영화제에도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 14살 먹은 막내딸이 네. 또 영화를 찍었어요. 그렇죠. 뭐 유전자의 영화가 흐르나 봐요. 이 가족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예. 혹시 찍어주나? 마말바프 예. 현장에서. 뭐 아빠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네. 이 집안은 공식적인 제도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주된 학생으로 한 마흐말바프 영화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직접 굉장히 수평적으로 이 지식과 어떤 지혜를 나눠가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 집단적으로 지금 영화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독특하고 여러 가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들을 계속 깨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어떠한 기록들이죠? 최연소 데뷔 기록을 14살짜리 감독이 그 서구 아마 영화제에 나온 감독들 가운데 14살짜리 감독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이 삼이람 감독이 그 칠판 뭐 사과 이런 영화를 냈을 때도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사과가 그 깐네 영화제 경쟁 부문 최연소 였죠. 뭐, 예. 또 상 받은 것도 계속 최연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오후 5시라는 영화가 또 상을 받았는데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최연소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그 시사회 때 저는 아침에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우울했어요. 영화를 보고 네. 나서 너무 우울해가지고 예. 이제 갈수록 이렇게 우울한 영화를 보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힘을 보탤 수가 없는데. 네. 뭐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영화를 보고 느꼈던 느낌을 똑같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네. 전혀 뭐 같은 공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도 별로 보탤 수가 없는 그런 무력감 같은 걸 느끼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그 여운이 굉장히 깊은 그런 영화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래요?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녀의 이야기 또 그 성숙한 여자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된 날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세 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한 군데로 엮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9살 난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란에서는 회교율법에서는 9살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남녀 구분을 하기 때문에 네. 정오 12시가 되면 이 소녀는 이제 남자애들하고 놀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예. 너 이제 너 여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놀면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 한 시간 남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소녀가. 그래서 한 시간만 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 소녀를 데리고 나와서 이 땅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꽂고, 모래에다 꽂고, 정오가 되면 이 그림자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지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 절친한 친구인 핫산을 찾아서 막 뛰어가요, 이 소녀애가. 근데 네. 핫산이 숙제하느라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네. 야, 나 좀 있으면 너 못, 놀아주고 싶어도 못 놀아. 빨리 나와. 그러니까 숙제할 테니까 잠깐 어디 가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애들하고 놀다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핫산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산이 돈 줄 테니까 아이스케키 사와라. 그러니까 아이스케키 사러 가요. 그래서 아이스케키를 못 사고 버찌하고 그 눈가루 사탕을 사와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안 남았어 하면서 이제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탕을 계속 빠는 거예요. 이렇게 네. 파는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목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소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영화 그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 이 소녀의 표정이 정말 이제 신금을 울리는 거죠.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네, 천진난만하고 앞으로 약 5분 후면 자기가 겪게 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네. 그냥 핫산이 두 번 사탕을 빨면 자기는 한 세 번 빨리 빨고 네. 약오르지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그 표정을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나고요. 두 번째는 사이클 경제에 나선 한 부인의 얘기예요. 근데 좀 차도를 두르고 이제 여자들이 사이클 경제를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엄청 반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이 와서 너 이거 지금 당장 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이다. 그래도 네. 계속 그 사이클을 모는 거예요. 네. 자전거인가요? 네, 자전거 경주를 하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동원돼요. 말 타고 와가지고 빨리 지금 내려라. 큰일 난다. 자전거 타지 말라고요? 네, 경주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마을 사람들도 와서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집안 망신이다. 지금 남편이 상당히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너 아버지가 굉장히 화나셨다. 뭐 이러면서 벌어진 얘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또 뭐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냐면 그 사이클을 타는 행위 있죠. 네. 굉장히 부질없지만 그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금방 따라잡거든요. 이 사이클을. 네. 예. 근데 이 젊은 아주머니가 젊은 여성이 미친 듯이 사이클을 몰아요. 네. 잡히지 않고. 예, 잡히지 않. 근데 잡힌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하듯이 계속 사이클을 힘들게 몰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도 하면서. 근데 네. 화면 배경으로는 그쪽이 바닷가예요. 굉장히 넓은 바다가 이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는 그 배경으로 쫙 펼쳐 있어요. 네. 정말 무한히 그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을 주면서. 네. 근데 실제로 그 주인공 여자에게는 거기서 그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극히 한정된 그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최후까지 누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아요. 그 네.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다른 결말은 이제 끝이 나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고. 세 번째 영화는 어떤 할머니의 얘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쇼핑몰에 가서 굉장히 현대적인 가구들을 다 사는 거야. 그래서 그 꼬마들을 데리고 집 나르는 꼬마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 해변가에 그걸 불어놓고 계속 이렇게 따져봐요. 내가 잊어버린 거 없나? 그래서 뭐 잊어버린 거 하나 있다 그래서 또 다시 가서 그 사는 동안 애들이 냉장고니 뭐 침대니 이런 걸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해변까지 놀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상관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한번 뭘 써보는 게 소원이다 내가. 네. 그래서 뭐 이제 소원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약간은 만족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 옮기려고 그 큰 배에 옮기려고 아이들의 힘을 빌어서 뗏목으로 네. 그 짐들을 옮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현대식 뭐 냉장고니 텔레비전이니 오디오니 이런 것들을 가득 실은 그 뗏목들을 해서 그 할머니가 딱 뗏목을 타고 앉아 있는데 파도에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그 할머니가 굉장히 위태롭게 뗏목하고 함께 위태롭게 막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이 에피소드가 이제 마우셋 마우나 바프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네. 그 메르지엠 메시키니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이제 직접 나중에 영화를 보실 분들 계시니까 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욕먹으니까 조금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 있죠? 네. 굉장히 시적이고 함축적이고 뭔가 이란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운명을 굉장히 어떤 말로도 이렇게 옮길 수 없는 식의 이미지를 이렇게 펼쳐놓는 그 재능이 영화를 며칠 보고 나서도 계속 이제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 영화, 그러니까 서구 영화들은 점점 어떤 스타일의 과잉, 수사학의 과잉, 이런 네.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그쵸. 더 이상 새로운 스타일을 발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 절망,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발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굉장히 투명하고, 네. 그 현실 자체가 서구처럼, 이 현대 사회로 진입하기 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현실을 응시하는 힘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것과 정비례해서 그만큼 더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면에서 그 80년대 이후로 계속 이란 영화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우센 마흐말바프 감독도 그렇고 이 히아르스타미 감독도 그렇고 뭐 그 몇몇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파르 파나이도 그렇고. 이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그 주류 안에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로 그 이란 국민들에게 영화가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서구 영화제용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긴 네. 있지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비주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거꾸로 이런 네. 강박이 없이 그래서 얘기를 만든다면 항상 여성 또는 어린이 네. 또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 뭐 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감을 보내고 있고 그런 것 자체도 상당히 최근의 영화사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이제 귀중한 노력처럼 보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상들이 드는 거죠. 예, 그 이란 영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히 또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네. 접근법이잖아요. 네, 그 네. 키아로스타미 감독하면 아마추어 배우 쓰고 네. 야외 촬영하고 자연광 쓰고 특히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이렇게 어린이를 많이 네. 거기서 네.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이 마흐말마프 감독 집안의 그 영화들도 그런 다큐멘터리적인 접근법을 쓰나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 이 영화에서도 그 아마 그 전문 배우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극영화 산업이 이게 두텁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이란이 또 어린 영화, 아동 영화를 만드는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결합돼 가지고 다큐멘터리적인 전통을 계속 고수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내 친구의 집은 어디 있는가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어린 아이의 표정이 불가사의하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맑고 천진한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왜 혼날 것 같이 막 울라고 그러고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연출했을까? 근데 이제 그 감독의 말에 따르면 약간의 트릭이 있다. 그래서 애한테 너 이것만 잘하면 너 저 게임기 사줄게. 이랬는데 그래서 애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그 촬영 카메라 들르기 전에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게임기를 살 수가 없게 됐어. 네가 지금 이해를 해야 하니까 애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막 우는 장면을 이제 포착을 했다고 여러 가지 트릭도 네. 좀 있는데 네. 여하튼 그런 식의 다른 지역의 극영화에서는 건져낼 수 없는 표정들을 이 영화들이 상환한다는 거죠. 그 자파르 파나이 감독도 뭐 하얀 풍선이나 천국의 아이들 같은데 보면 그 아이들을 많이 주인공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런 트릭을 썼다고 하나요? 그 모르세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약간 농담처럼 네. 하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 그 장림호 감독이 예전에 그 책상 서랍에서 동화지 그럴 때 거기서도 애들 연기를 굉장히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제가 기자인데, 너는 기자니까 기자의 애환을 잘 알고 열심히 연기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들어가면 그게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장림호 감독도 그렇고 아마 키아로타미 감독도 그렇고 트릭을 이런 트릭을 쓰는 거죠. 사실 카메라를 의식 안 하게끔 사실 A 카메라를 돌린다고 해놓고 사실 B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A 카메라 돌릴 때 굉장히 의식을 하고 막 이러다가 자 이제 끝났어 하고 몰래 B 카메라를 돌리고 있으면 그때 막 야 지금 연습해봐 그러면 연습하고 있을 때 네. 실제 그걸 잡아낸다든가 음흠. 이런 식의 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잠시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 네. 계속할까요? 사실 이런 감독들 이름은 입에 익지가 않죠. 저는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이름을 입에 익히는데도 꽤 오래 걸렸는데 이제 메르젠 메슈키니니 모후겐 마흐말마프니 모후세 마흐말마프 한참 힘들 것 같아요. 자,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 중에서 메인 테마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 최고의 라스트 신이라는 찬사를 받았었죠. 그 소녀 테헤레를 따라서 올리브 나무 사이로 계속 거닐는 그 후세인의 모습을 쭉 롱테이크로 잡았었는데요.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의 메인 테마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시마로사의 오보에 콘서트 1악장 4악장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필름 2.0의 김영진 기자와 함께 FM 시네마테크 오늘은 이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모후센 마흐말마프 감독 집안 그의 부인인 메르젠 마슈키니 맞습니까? 메르젠 마슈키니의 내가 여자가 된 날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 이 마흐말마프 감독도 그렇고 키아로스타미 감독도 그렇고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키아로스타미는 작년에 깐네에 텐이라는 디지털 영화를 들고 왔어요. 텐이요? 네.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단순한 구성이에요. 차 안에 운전석과 조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태우는 거예요. 이웃도 태우고, 뭐 네. 자기 아들도 태우고, 그리고 아들 태웠다가 싸우고, 뭐, 수영장을 가니 안 가니, 뭐, 엄마는 그래서 안 되는 이런 거 하다가 한 15분 있다가 내리고 또 딴 데 가면 또 이웃집 태우고, 이렇게 해서 10명을 태우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여성이에요. 자기 아들만 빼고. 네. 그래서 그 10명의 그 여성들이 다 자기 하소연을 해요. 자기 사는 얘기를.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영화는 키아로스타미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키아로스타미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쩐지. 그래서 도대체 키아로스타미가 왜 저런 걸 찍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올리브 나무 사이 같은 영화도 보면, 그건 키아로스타미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영화거든요. 네. 말씀하신 라스 씬 같은 건 누가 개념만 갖고 있어서 찍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고, 네. 일정한 어떤 기술적 숙련도와 재능이 있어야 나오는 장면인데, 그 텐에서 느꼈던 의구심 같은 게, 마우셋 마흐말바프 감독 네. 영화들을 보면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생각들이 이어지냐면, 키아로스타미도 그렇고 마흐말바프도 그렇고 자기가 훌륭한 걸작을 만드는 것에는 더 이상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자기가 영화를 찍는 것만큼이나 그것들을 함께 찍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 선구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텐이라는 영화도 절반의 실패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뭐 우리도 찍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 키아로스타미 같은 감독도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당신이 찍을 수 있어 이걸. 당신도 시간만 투자하면, 한 달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당신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럼 디지털 카메라가 별로 그 필름 카메라에서 돈도 안 드는 매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원하는 주변 현실을 찍을 수 있어.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흐말바프 감독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 그 칸다르라는 영화를 찍으러 갔다가 네. 이 마흐말바프 감독의 세계관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특히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카메라에 담았을 때 너무나 감동적일 수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찍을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를 끄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네. 근데 예. 마흐말바프 얘기는 나는 카메라를 끄고 도와준다. 라는 입장이에요. 예전부터 특히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하라가조 같은 일본 다큐멘터리 감독은 어떤 영화 찍을 때 과거의 애인이 자기 혼자 애를 낳는 광경을 찍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난산이에요. 순간적으로 고민했대요. 영화 포기하고 네. 저 여자를 도와줄까.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욕망 때문에 그걸 끝까지 찍었다는 거죠. 네. 그 결과 필름에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담겼지만 자기의 가책은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흐말바프는 거꾸로예요. 기꺼이 카메라를 멈추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 네. 내가 있는 걸 털어서. 이런 식의 입장인데, 카메라를 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쉽지 않은 입장이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가족들이 만든 영화들을 되풀이해서 자기 집 재산 다 팔고 네. 무슨 어디서 정부에서 좀 돈을 껐으면 정부에서 상영 금지다 이거 뭐 이러면 그거 무시하고 네. 집 팔고 네. 그거 다 회의한대요. 근데 그거 자기가 파는 게 아니고 네. 그 막내까지 의견을 다 물어서 야 우리가 이거 영화 찍은 거 이거 이런데 이거 집 팔아서 이거 할래? 그러면 좀 하자. 그러면 집 팔고 그걸 마련해서 다시 또 영화를 찍고 이런 식의 과정을 대필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삼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그 깐에 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3일의 마흐말바프 오후 5시라는 영화는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실제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찍은 영화예요. 네. 근데 뭐 그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에 굉장히 세상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럼 나도 대통령 될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되려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자기를 연모하는 시인 그 청년하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뭐 유세용 사진 같은 것도 찍고 막 이런 식의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본질적으로 그 여주인공이 처하고 있는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영화의 중간에 보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는데요. 이 여주인공이 틈만 나면 하이힐을 신어요. 네. 해결권 에서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 물을 길러갔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폐허가 된 부서진 건물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 맞은편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쪽으로 걸어다니다가 고사열 못 참고 한번 신호를 보는 거예요. 하이힐을. 아버지 소리 발자국 소리 저 멀리 들으니까 고사열 하이힐 신고 또각또각 굉장히 기분 좋게 걷고 있는데 그때 뭐 아버지 기척 소리가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호등대다가 어디로 이렇게 싹 나가는데 그걸 카메라가 뒤에서 쫙 쫓아가요. 그 여주인공의 등에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그 여주인공이 탁 나가면 어느 순간 딱 전경이 펼쳐지고 네. 그 맞은편 건물 반쯤 부서진 폐허의 건물이 다 펼쳐져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주는 느낌이 또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게 하여튼 백마디 말보다 네. 그 여주인공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한 굉장히 그 울림이 있는 어떤 시각적 모양이라는 거죠.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어도 그 전근대적인 상황, 여성이 처한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네.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캐론 스타미 감독의 텐도 그렇고요. 또 내가 여자가 된 날도 그렇고 방금의 그 오후 5시 예, 이란 영화가 이제 눈을 여성에게로 돌렸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것도 여성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소수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게 다 아프가니스�an 예. 그 내가 여자가 된 날은 이제 이란의 현실이고 예. 오후 5시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인데 결국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웃에 대한 사랑, 네. 뭐 영화가 예. 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 비참하고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그런 말인데 이제 짜증을 내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 무슨 이웃에 대한 사랑 뭐,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그 우리에게는 그런 피로가 좀 있거든요 그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짜증만 네. 내고 있는 거가 있는데 이 마음을 바쁘나 키아르타미 이런 사람들은 성공에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서. 아 솔직히 그런 사람들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최초로 이 마음을 네. 아프의 영향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단편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까지 영화 100년 동안의 역사에 40편 정도밖에 제작이 안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영화. 그 중에. 한 70%는 단편 영화예요. 네. 이번에 한 몇십 년 만에 처음 다시 장편 영화 만들었는데 네. 그것에는 이 마음을 아프 감독의 도움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영화를 찍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예전에 디지털 운을 할 때 영화 네. 역사에 디지털 운을 할 때 이게 과연 영화가 정말 그러면 이제 민주적인 예술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오는 것이냐.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을 아프 감독은 실천을 하고 있고, 이 올해 부산에서는 그 광기의 날인가는 이 오후 5시가 찍혀진 과정을 이 하나 마음을 아프가 다큐멘터리 찍은 게 있어요. 메이킹 필름이네요. 네. 그거 보면 아 그렇게 영화 찍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건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마흐말마프 감독도 그렇고 뭐 키아로스타미도 물론 그렇고 영화를 통해서 실천을 하고 일종의 운동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혹시 역으로 이용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서구에 의해서 서구 사회에서 볼 때는 이란에 아프가니스탄에 저 전근대적인 저 모습을 보라. 저 부르카를 쓰는 차도르를 두른 저 여자들을 봐라. 저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나올까? 혹시 보는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그렇게 동양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서구에서 그렇게 계속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적인 그 관성이 어떤 영화이든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되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오해를 필수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해외 특히 깐느라 이런 데 가서 봐서도 우리가 알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굉장히 심해요. 사실 네. 그 허우시아우시엔 감독의 굿바이 사우스 안녕 남부라는 영화를 96년인가 보고 있는데 어떤 프랑스의 어떤 그 나이트 지긋하신 어떤 기자분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재패니즈냐 차이니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이제 어이가 없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팀이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파키스탄 영화를 보고 있는데 잘 몰랐어요. 처음에 뭐 자막도 놓치고 그래서 딱 봤는데 저쪽 어디 영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처에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몰이해, 오해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몇 편의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되는 거는 그런 오해의 그 각질 같은 거를 뚫을 만한 그런 지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네.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최소한 뭐 이를테면 부산 영화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또 상당 부분 이렇게 진심이 통하는 부분도 네.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서구권의 어떤 오해 또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돈을 받는다든가 네.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런 어떤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국면에서 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사실 감독은 소수자의 혹은 비주류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으로 그린 영화고 그것들에 그냥 다만 카메라를 가까이 대었을 뿐인데 남들은 그러니 이들은 봉건 사회야. 미개해 내지는 정근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 이슬람이라는 종교라든지 이란이라는 나라라든지 그런 민족이나 종교나 인종의 문제로 치환이 됐을 때 상당히 문제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거는 항상 그 사회의 구성체의 특성 아니겠어요? 이게 정근대 사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정근대라는 그 사회의 특성도 왜 이들이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뭐 서구 사회의 어떤 그 이스라엘과 서구 사회가 이들에 대한 어떤 뭐 불평등한 평화 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 그래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였어 하는데 그걸 잘못 이용을 할까봐 전 그게 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부르크나 차도를 쓴 여자들의 모습을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곧 그 나라의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러한 어떤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그 고리를 누군가는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죠? 3천 번 빠져버렸네요. 아닙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네. 말씀이고 자. 그 모세 마을과 그 감독도 원래 그 테러리스트였잖아요. 네, 그렇죠. 폭탄 던지고 예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무서운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자기가 바라던 회계 정권이 세워졌는데 그 여전히 그 안에서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서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타자화 시켜서 말하는 네.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서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땐 또 자기네에 대한 반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모우세 마마프 감독의 입장은 스스로 반성하는 입장인 네.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슬람 사회에서 성공한 남성 감독으로서 사는 건 그렇게 뭐 불편한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그 여러 출혈을 감수해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화를 만드는 것은 자기의 체제에 대한 어떤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자기의 체제에 대한 반성을 깨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선 말고 바깥의 시선 말고 그 안에서 이해하는 시선을 갖는 거는 그건 이제 보는 사람 몫이고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필름 2.0의 김영진 기자 모시고 이란 영화 제대로 보기, 이란 영화의 새로운 경향, 혹은 이란 영화 이해하기. 왜 이렇게 쑥스럽게 웃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밴드 퀸 중에서 파테 알리칸의 슈테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란 영화 음악을 띄워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인도 음악. 이것도 모릅니다. 제가 파키스탄과 베트남의 사람들을 구분 못하듯이 그들의 음악을 구분 못하듯이 그쵸? 이란 음악과 인도 음악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언제 한번요 제3세계 영화 음악을 우리 시간에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리버 피닉스의 10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리버 피닉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그날 그를 추모하는, 그를 생각하는 시간을 한 시간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리버 피닉스에 대한 기억, 추억, 그리고 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함께 꾸며나갔으면 좋겠네요. 투잡스 생활을 하고 있는 은영씨, 지금도 사무실에 계세요? 빨간 눈 뜨고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사무실 급여가 두 달째 밀려있고 받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가슴은 답답한데 기대는 연습을 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외로워도 그냥 가슴에 담아두는 것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오늘 천무리의 소원 얘기 말씀드렸나요? 소원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비는 것보다 사실 내가 남을 위해서 비는 어떤 기도 이런 것이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에게 하느님이면 하느님, 부처님이면 부처님 아니면 알라신 자, 저도 은영씨에 대한 소원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사무실 급여 있잖아요. 월급 제대로 곧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고 힘든 일들 빨리 다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강지원 씨의 신청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You Will Come, 즈비그니 크라이스나의 음악이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